손가락에서 소외, 어떤 무리에서 기피하여 따돌리거나 멀리함. 우리 사회에서 외면받는 소외계층은 지금도 삶의 끝자락에서 SOS를 외치고 있습니다. 본 보도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 사회적 소외계층의 목소리가 돼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이번 주엔 미혼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가 예능 프로그램인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미혼모 사유리 씨와 그의 아들 제니 출연해 화제가 됐습니다. 자발적 미혼모가 된 그녀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들 모자의 출연이 비정상적인 가족 구성을 부추긴다며 출연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사유리 모자는 우리 사회 내 다양하게 존재하는 가족의 형태 중 하나일 뿐이고 이를 미화하고자 하는 게 아닌 한 가족의 성장을 그려내고자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 부모 가정이 일반적인 가정의 형태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걸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한 부모 가정의 비율은 약 7.3%로 결코 적다고 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비율에 비해 미혼모, 미혼부 관련 정책은 턱없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원칙적으로 미혼모들은 부양 의무자, 즉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임신 후 미혼부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는 25.4%에 불과했는데요. 사실상 미혼모 혼자서 아이를 책임져야 함에도 법적으로 부양 의무자가 등록돼 있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미혼모 초기 지원 사업의 내용에 따르면 미혼모 한 가정당 1년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실제 미혼모들이 수령하는 금액은 약 30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25세가 되면 근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지원금이 더 감소합니다. 보호시설 입소 역시 쉽지 않습니다. 미혼모 보호시설은 사실혼 관계가 있거나 기혼 상태인 여성은 받아주지 않는 곳이 많고 들어간다고 해도 최대 지낼 수 있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3년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한 3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를 입소 대상자로 두고 있는데 대부분의 입소자들은 자녀가 신생아일 때 시설에 입소하기 때문에 퇴소 시 자녀들의 나이가 3살에 불과합니다. 자녀들이 여전히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혼모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죠. 경제적 어려움보다 견디기 힘겨운 건 사회적 시선과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며 자라야 할 아이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미혼모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거두기 위해 곳곳에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미혼모를 철없이 사고친 여자라며 색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아이를 양육할 경제적 조건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는 그 시선이 더욱 차갑습니다. 현재까지 낙태 시술은 낙태죄로 분류되며 불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심지어 낙태를 원하는 여성에게 산부인과 의사는 진료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죠. 치료 대상자가 의사와 간호사에게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는 상황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진료 거부권이 여성에겐 너무도 쉽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미혼모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정부는 불법이었던 낙태 시술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예외의 사유가 확장됐을 뿐 기존의 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는데요. 입법된 내용에 따르면 임신 24주까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회 경제적 이유가 있을 경우 상담과 일정 시간의 숙고 기간을 가지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낙태죄라는 죄명, 낙태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과 숙고의 기간은 낙태가 기본적으로 죄이며 처벌의 대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낙태를 처벌의 대상이 아닌 의료행위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100% 보장되는 피임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홀로 아이를 키우기로 마음먹은 미혼모들에 대해서는 현재의 정책 및 지원의 실효성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와 같이 임시방편적인 지원이 아닌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교육이나 일자리 지원과 같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주는 미혼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비율이 과거에 비해 월등히 증가한 현재에도 아직 많은 미혼모들은 여전히 주변의 눈치를 보며 위축돼 살아갑니다. 이들도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예솔, 기술의 천지인, 저는 고송이었습니다.